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창건 15돌새 지음하여 3월 30일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전국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이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안정,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당 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